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0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제시된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리념적 기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80이 1993년 4월 6일에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위대한 실용님께서 발표하신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일으킴으로써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 무궁무진한 위력의 우거에서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우사와 요구에 맞게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향과 방도를 담고 있는 정치 강령이고 민족 대단결 총서입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 대단결 운동의 앞길을 밝히는 정치 강령에서 근본적인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 하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가 사상과 리념,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주체적 역량으로 뭉칠 수 있게 하는 단결의 총적 목표와 리념적 기초를 올바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는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리념적 기초 그리고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밝힌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에 대해서와 리념적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두 체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밝힌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 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본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본민족 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뿔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는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 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본민족 통일 국가를 창립하는 것입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본민족 통일 국가가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 국가로 돼야 하고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뿔럭불가담적인 중립 국가로 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민족 통일 국가의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립국가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들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을 때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지닌 나라를 말합니다. 중립국가는 자의적 군사행동 밖에는 그 어떤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을 때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해서 형성하려는 국가, 연방국가 형성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밝힌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에 관한 사상은 민족의 단결과 나라의 통일을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상입니다. 다음으로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밝힌 민족 대단결의 리념적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리념적 기초를 올바로 밝히는 것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족 대단결이 계급적 요구와 리의 관계, 사상과 리념, 종교와 신앙을 달래야 하는 민족의 광범한 각계각층 성원들을 묶어 세우는 사업인 것을 해서 단결의 리념적 기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현재 북과 남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사상과 리념, 종교와 신앙이 서로 다른 광범한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당파의 소속과 계급적 처지에 따라 사회 계급적 요구와 리의 관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데서 구현해야 할 리념적 기초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민족 문제 해결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족 대단결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일 뿐 아니라 민족 대단결을 민족의 자주적 본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기본 담보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을 민족 대단결의 리념적 기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민족애는 자기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헌신적 복무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족 자주정신은 민족 운명의 주인은 자기 민족 자신이라는 자각과 민족의 운명을 민족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우지입니다.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민족이 뜻을 같이 하고 하나로 단결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추동력입니다.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이 민족 대단결의 리념적 기초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 공동의 사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이든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고유한 민족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수한 민족성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수한 민족성으로 해서 민족 성원들은 자기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유한 사상 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인류 역사 발전의 여명기로부터 한 핏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 위에서 살아오면서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체현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군면한 창조적 활동으로 훌륭한 물질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 발전 과정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외래 침략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용예를 떨쳐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이 고유한 사상 감정으로 깃들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모시게 되면서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지닌 민족으로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실용님을 모시고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 해방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용웅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룡도자 김정일 농제의 룡도 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짚으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또 한 분의 민족의 태양이신 경례하는 최고 룡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심으로 해서 민족 자주정신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한 민족적 궁지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은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사상 정신적 지주로 우리 민족을 특징짓는 고유한 징표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오랜 역사적 투쟁 과정을 통해서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으로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은 민족 대단결의 의리념적 기초로 됩니다.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이 민족 대단결의 의리념적 기초로 되는 것은 또한 북가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외세 우에서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면서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이러한 사회 발전 단계에서의 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지속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의 리익만을 절대시하면서 내세운다면 언제가 더 민족적 단결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조건에서 계급적 리념만을 내세운다면 치열한 대결과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만 내세우면서 계급적 리념에 기초한 단결과 통일을 추구한다면 분열만을 심화시키고 나중에는 민족적 참화를 빚어내게 됩니다.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사이의 사상과 제도상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공통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세기 이상 분열의 비극을 겪어오면서도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족 분열이 지속되면서 남조선의 일부 오용사가들 속에서는 민족 이질화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핏줄도 언어도 문화와 역사도 변함없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을 민족 대단결의 의리념적 기초로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을 의리념적 기초로 할 때 우리 민족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로 단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채택 발표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과 공동행사들은 북과 남은 얼마든지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을 의리념적 기초로 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채택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리념적 기초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